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2016을 지도하셨습니다. 온 나라 천만 군민이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한북도 피해복구조원선에서 새날 올려오는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이룩한 그 기세 그 기백으로 충정의 200일 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최후 저격전을 과감히 벌리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2016이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2016을 지도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황병서 동지, 리명수 동지, 박영식 동지, 리용길 동지, 조남진 동지, 조경철 동지, 최영호 동지, 손철주 동지가 맞이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인 리수용 동지, 리만건 동지, 오수용 동지, 김영철 동지, 리일환 동지, 리용래 동지, 리병철 동지와 인민군 장병들이 경기를 보았습니다. 경기대회가 진행된 비행장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개양되어 있었으며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전군이 당중앙을 결사옹이하는 항일의 7연대 절화의 근위 부대가 되자 모두 다 주체적인 항공 및 반항공군 전법에 정통하자 우리는 당의 출격명령만 기다린다라는 구호들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2016이라는 글발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초기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리설주 동지와 함께 비행장에 나오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조기군 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조기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전체 인민군 장병들의 한결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사들이 꽃다발을 삼가드렸습니다. 경기대회 참가자들과 관람자들은 사회주의 강대국 건설을 위한 정공격전의 위대한 기수가 되시어 불철주야의 현대지도 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뜻이 손을 저어 담례하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이 개막사를 했습니다. 그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2016은 모든 비행지휘 성원들과 비행사들을 완벽한 실전 능력과 지휘 능력, 높은 비행수를 소유한 일당백의 만능 비행사들로 믿음직하게 준비시키고 새년도 전투정치 훈련에 떨쳐나선 전군의 장병들의 거세찬 훈련열, 투쟁열, 경쟁열을 더욱 고조시키는 참으로 의의 깊은 훈련 경기라고 하면서 이번 경기대회를 통하여 모든 비행지휘 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이 용감무쌍한 김정은 비행대의 전투적 기상을 만방에 떨치고 조국 통일을 위한 싸움 준비 완성에 적극 이바지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고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2016의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석단 감시대 앞에 정렬한 비행지휘 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에게 출격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경기는 추격기조와 경비행기조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비행연대단이 쌍기로 리륙하여 목표 구역에 접근한 다음 원목표의 각종 항공무장으로 폭격과 사격을 진행하고 착륙하는 순차와 방법으로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순위는 각종 감시기제로 평가한 점수들을 종합하여 조별 부대별로 결정했습니다. 지심을 울리는 전동소리와 함께 시뻘건 불줄기를 뿜으며 대지를 박차고 구름 속을 뚫고 만리 대공으로 솟구쳐 오른 영용한 비행지휘 승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은 경이한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무비의 담력과 패장을 안고 타격 목표를 향해 비수같이 날아들며 명중타격을 들이대했습니다. 경기에 참가한 비행지휘 승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이 평시에 연마해온 비행수를 남짐없이 과시하며 정확하고 섬시있게 리착륙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축하의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비행지휘 승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의 치열하고 열띤 경기 모습을 보시며 비행술이 높다고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비행훈련을 강화하여 모든 비행사들을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비행전투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항공군 안의 모든 비행지휘 승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은 이번 경기대회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에 더디하여 앞으로도 백두산 훈련 열풍의 불가마 속에서 훈련의 질을 끊임없이 높이며 비행훈련을 정상화, 생활화, 습성화해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비행지휘 승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은 우리는 당의 출격명령만 기다린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 일단 최후 공격명령이 내리면 일격의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라 침략의 본거지들을 가차없이 초토화해버리고 남진하는 인민군 부대들의 진격의 대통로를 열어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경기대회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황경소 조선인민군 정정치국장이 경기대회 순위를 발표했으며 리명수 조선인민군 정참모장이 우수한 단위와 성원들에게 컵과 메달 상장을 수여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경기대회에서 1등을 쟁취한 비행지휘 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을 만나시고 뜨겁게 고모 격려해 주시었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경기대회가 끝나자 경기 참가자들과 관람자들은 백두산 혁명강군의 강화 발전을 위해 불면불위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폭풍같은 만세 환호성을 터쳐올렸습니다. 전군의 장병들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새년도 전투성취 훈련 명령 관철에 사나같이 떨쳐나선 때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2016은 훈련 혁명의 불바람 속에서 인민군대를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는 무적필승의 최종의 혁명강군으로 억측같이 다짐으로써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품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안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로운 진군길을 가로막아버리고 부질없이 발버둥질 치는 철천지 원수들에게 무자비한 진본의 불순하기를 퍼붓고야 말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멸족의 의지를 다시 한번 힘있게 과시한 뜻깊은 계기로 됩니다.